조선에서 지난 1년간 수많은 양묘장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개건했습니다.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서는 능력이 큰 야외재배장을 새로 건설해서 나무모 생산을 종전의 10배로 장성시킬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. 평안남도 양덕군에서는 자연관수에 의한 안개식 분무기를 도입한 세종보의 야외재배장을 새로 건설하고 나무모 조장고와 온실 등을 잘 꾸려놓았으며 강질유리 온실도 일도 세웠습니다. 황해남도 장년군에서는 나무모 생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2천여 평방미터의 양묘장 건물을 건설했습니다. 강원도 이천군, 황해북도 신계군을 비롯한 많은 지역 산림경영소의 모체 양묘장들이 야외 재배장, 원형 삽목장, 온실, 나무모 용량단지 생산 설비 등을 갖춘 나무모 생산기지로 일신됐습니다.